실어 물든 어스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종강이 코앞입니다. 물론 그 전에 기말고사를 무사히 마무리 지어야겠지만요. 오늘은 라디오를 시작하기에 앞서 섭섭한 소식 먼저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알고 계셨나요? 실어 물든 어스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 한 학기 동안 실어 물든 어스름으로 여러분과 소통했는데 아쉽네요.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가볍게 웃으면서 이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를 골라왔어요. 노래 듣고 나서 시 함께 읽어볼게요. 악동뮤지션 다이너솔. 내 꿈에 나온 SNS라는 장르 아시나요? 짧지만 임팩트는 강한, 재치 있는 시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SNS에서 이런 종류의 시를 접했을 때 한참을 피식거리고 웃으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등장했을 땐 정말 신선했는데 요즘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SNS 시하면 이 사람을 빼놓고 말할 수 없죠. 대표적인 SNS 시인 하상욱님, 다들 아시나요? 하상욱 시인의 시를 몇 편 가지고 왔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다들 실컷 웃을 준비하시려면 또 노래 한 곡 듣고 와야겠죠? 아이유, 제제. 흥미로운 듯 시골나가는 입꼬리 좀 봐. 그러나 분명 겨우 알았지. 어린아이처럼 투명한 듯해도 어딘가는 더러워. 그 안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 땡장에 머리 위한 햇살을 띄우지만 어렴풋이 보이는 너의 속은 먹구름 바다. 태양은 피할 수 있지만 당신을 피할 순 없겠지. 시의 제목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어때요? 제목을 듣고 나면 아! 하고 공감하게 되지 않나요? 한창 하상욱 시인의 시에 빠져있을 때 제목을 가리고 시를 읽었던 적이 있어요. 시 내용만 보고 제목은 무엇일지 유추해보는 거죠. 쉬울 것 같나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시를 읽고 난 뒤 제목을 읽으면 쉽게 공감 가지만 시의 내용이 얼핏 들으면 제목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서 제목을 맞추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실래요? 그럼 쉬운 것부터 먼저 해볼까요? 앞에서 읽은 시 기억나시죠? 잘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다시 돌아간다면 행복 할 수 있을까? 네, 그럼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5, 4, 3, 2, 1, 땡! 어렵죠? 혹시 정답을 맞추신 분이 계실까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토요일입니다. 사실 정답을 듣고 나면 정말 별거 아니라서 허무해지기도 하지만 그게 SNS씨만의 재미 아니겠어요? 어쨌든 시는 정말 공감이 가네요. 특히 일요일인 오늘은 더욱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고 토요일인 어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토요일이라고 해서 즐거울 린 없지만 그래도 월요일보다는 토요일이 좋잖아요. 노래 듣고 와서 빨리 다른 시도 읽어봐요. 5번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 식상한 말이 내 가사가 될 줄 몰랐어. 얼마나 됐네 신나온 날이 다 알아도 그립더라고. I still need you. I need you. Still need you. I need you. Oh. 시간이 되었어 우린 정말 사랑했지만 가사를 쓴 법도 잊어버리게 됐지. 넌 헤어지며 우린 노래를 제발 냈지 말 아달라 했지만 못 들어줘 미안. 나는 하루 종일 누워있었어. 불면이 심해져서 피곤한 날이 없어. 가끔은 문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 그건 환상인데 또 나는 두려워. 다시 눈 뜨면 네가 있을까. 그런 무서운 표정을 지을까. 아니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어질 수도 있어. 그때처럼 대체 왜 보고 싶지. 남겨진 상처 대신 남은 건 혼자를 버린 역시 너와 나겠지. 난 아직 낯설기만 해. 넌 어때. 더 지독해지기 전에 잊어볼게. 어떻게 지내. 식상한 말이 내 가사가 될 줄 몰랐어. 얼마 안 됐네 신나온 날이 다 알아도 그립더라고. I still need you. I need you. Still need you. I need you. Oh, 월요일에 병원을 예약했어. 너 없이 사는 게 힘들었나 봐. 도둑되지 않고 사람을 만나. 너도 알겠지만 오봉이도 데려왔어. 너무 그리워 하지 않더라. 예쁨이는 난 약을 먹었지만 아닐 거야. 별일은 자전거를 타고 어디론가 가려면 난 너와 간 곳 보는 게 좀 그럴 뿐이야. 여기저기 핑계를 대 불면증 습관이 돼. 너가 아닌 사람에게 널 원하고 흉터가 된 상처는 더 이상 아프지가 않잖아. 그래서 널 그리나 봐. 이젠 눈물이나 봐. 널 다치게 하지 않을 순 없었을까. 만약 너 때문이었다면 다 나 때문. 어떻게 지내. 식상한 말이 내 가사가 될 줄 몰랐어. 얼마 안 됐네 신나온 날이 다 알아도 그립더라고. I still need you. I need you. Still need you. I need you. Oh, 널 이렇게 망가지게 한 게 나인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망가지 다니랬지 왜 병. 하상욱 시인의 시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을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내가 다른 걸까? 내가 속은 걸까? 제목은 맛집입니다. 요즘 SNS에 보면 맛집이라고 올라오는 식당들 정말 많죠? 저도 맛집을 찾을 땐 인스타그램에 땡땡동 맛집이라고 해서 해시태그를 검색해보고 찾아가는 편인데요. 사진만 보면 전부 군침이 저절로 돌 정도로 맛있어 보이죠? 그러나 사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 번 뼈아픈 실패를 겪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맛이 아니거나 음식의 양에 비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적도 있었죠. 그래서인지 더 공감가는 시였습니다. 다음 시는 하상욱 시인이 아니고 이환천 님의 시입니다. 이환천 시인도 재밌는 시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골라온 시는요. 너무너무 공감되지만 공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입니다. 이번에도 시의 제목은 비밀입니다. 외제차도 아니면서 밟는 만큼 잘 나간다. 이 시의 제목은 체중계입니다. 정말 공감하고 싶지 않은 시였죠? 너무 공감이 가서 슬픈 시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곡 들으러 가볼까요? 장범준, 잠이 오질 않네요. 당신은 날 설레게 만들어 조용한 내 마음 자꾸만 춤추게 얼마나 얼마나 날 떨리게 하는지 당신이 밤을 항상 잠 못 들게 해 매일 같은 밤 너를 생각하면서 유치한 노래 들으며 심장이 춤을 추면서 난 너를 기다리면서 유치한 노래를 부르며 심장이 춤을 추면서 갑자기 내 마음 자꾸만 멍들게 얼마나 얼마나 잠 못 들게 하는지 고요한 내 마음 항상 시끄럽게 매일 같은 밤 너를 생각하면서 유치한 노래 들으며 심장이 춤을 추면서 너를 기다리면서 유치한 노래를 부르며 심장이 춤을 추면서 나를 하두 SNS 씨는 시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SNS 계정이나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심심할 때 한번 찾아보세요. 나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고 있을 거예요. SNS 씨는 짧지만 그 여운은 상당한데요. 어렵고 모호하게만 느껴졌던 시를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SNS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짧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길이는 짧을지 몰라도 그 속에는 유머 코드와 사회 풍자,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도 SNS 시 몇 편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친구들 사이에서 마치 이 시처럼 감초 같은 역할을 해보는 건 어떤가요? 저희 프로그램도 청취자분들께 그런 역할을 한 라디오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실오물든 어스름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민다연이었습니다.